종이하는 김정은 동지께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가 11일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답전은 김정은 동지께서 생일 52세 즈음하여 보내주신 따뜻한 축전을 대단히 감사하게 받았다고 하면서 수리아 인민이 평화와 안정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그의 마음에 사의를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테러와 그 세력들을 타승하기 위하여 싸우는 수리아 인민을 지지해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답전은 지적했습니다.